2016년 가을철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 경기가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장애자 애호가 선수들과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는 장애자 부류와 애호가 부류로 나뉘어 단식과 복식으로 벌어졌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장애자들과 애호가들에게 컵과 메달, 개별 상들이 수여됐습니다.